running, running 너에게로 너에게로 너에게로 너에게로 뭘 기다리고 있어 저 하늘의 소리죠 Yeah Word. 그게 어디든 우리는 될 수 있어 Now we fly to the sky 원한다면 make you high 따라와 Skirt처럼 바로 우린 직진 실수해도 돼 그저 repeat 될 때까지 부딪혀봐 like this 한계는 없어 we limit it 가끔씩 막막해질 듯 별일도 아니란 듯이 이 방식대로 고인지 Keep on 아침이 떠오르듯이 길은 이어져 반드시 I believe that we believe that We take the highway to heaven 언제 어디서 나 널 느껴 Oh yeah yeah yeah yeah Oh yeah yeah 너와 난 highway to heaven 함께 있는 이곳이 천국인걸 Oh yeah yeah yeah yeah Oh yeah yeah We take the highway to heaven Highway to heaven Oh yeah yeah yeah 너와 난 highway to heaven Highway to heaven Oh yeah yeah yeah 이 길의 끝에 다 달았을 때 I'll show you the world 지금부터 보여줄게 Just hold my hand